다음으로 조국통일사상리론 제1회 박철만 선생이 강의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부터 주체 107, 2018, 주체 109, 2020학년도 제1학기 조국통일사상리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주인은 주체의 심오난 원리에 기초해서 민족문제 해결을 위한 조국통일이론을 독창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조국통일이론에는 우리나라에서 통일 문제가 산생되게 된 역사적 근원과 전제, 역사적 필연성으로부터 조국통일 문제의 본질과 성격, 조국통일의 주체와 대상, 그리고 조국통일의 근본 원칙과 근본 방도에 대해 전면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조국통일 사상 이론을 정확히 이해해야 통일 문제 해결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과학적으로 그리고 현실적 요구에 맞게 처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조국통일 사상 이론 감호 학습을 통해 여러분들은 통일 문제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를 하게 될 것이고 구의 기초에서 통일 운동의 목적 우식적으로 떨쳐나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먼저 조국통일 문제 발생의 역사적 근원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 두 번에 나누어 강의하게 됩니다. 조국 분열의 근원을 정확히 해명하는 것은 조국통일 문제의 본질과 성격으로부터 주체와 대상, 원칙과 방도에 이르기까지 조국통일 위협 수행에서 나서는 모든 의리론 실천적 문제들을 과학적으로 해명하기 위한 출발적이고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분열되었는가 하는 걸 명확히 해명할 때만이 조국통일의 장애를 제거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관역을 옳게 정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승리의 한길로 곧바로 전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조국통일 사상 이론에서는 우리나라의 분열은 우리 민족 내부의 모순에 의해서 초래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외세에 의해서 강요된 것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미제가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함으로써 조국 분열이 시작된 데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미제가 제2차 세계대전 말에 이르러 조선 침략에 대한 야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정치 외교적 방법으로 전 조선을 강점하려고 책동한 데 대해서와 그것이 실패하자 군사적으로 남조선을 강점한 데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 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농지께서는 우리 조국의 통일 문제는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과 함께 외세에 의하여 국토가 량단됨으로써 생겨난 문제이다 라고 교시하셨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를 비롯한 전 세계적 범위에서 지난날 식민지, 반식민지로 있던 많은 나라들이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 제도를 뒤집어엎고 자유와 독립의 길,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길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은 일제의 식민지 통치를 자기 힘으로 끝장내고 조국 해방의 역사적 위협을 일으킨 우리 민족에게 해방의 기쁨과 함께 분열이라는 오기막힌 운명을 강요했습니다. 오랜 세월 하나의 강토에서 한 핏줄을 잇고 유구한 의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창조하면서 살아온 우리 민족이 하나로만 살 수 있는 민족 고유의 생리와 우사에는 관계없이 북과 남으로 갈라지지 않으면 안 되게 됐던 것입니다. 이건 전적으로 미제가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을 기회로 일제를 대신해서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한 데 기인한 것입니다. 먼저 오래전부터 조선에 대한 침략 야망을 품고 있던 미제가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던 시기에 국제정치 외교 무대에서 전 조선에 대한 지배를 실현해보려고 책동한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미제가 계획한 것은 남조선만이 아닌 전 조선에 대한 지배였습니다. 미제의 이러한 야망은 오래전부터 시작됐습니다. 19세기 후반기부터 아시아 대륙에서 조선 반도가 차지하는 전략적 중요성을 간파한 미제는 남북전쟁이 끝나자 조선에 대한 침략의 첫 시작으로 침략선 쇼머노의 침입을 단행했으나 조선 인민의 항쟁으로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했습니다. 쇼머노 사건 이후 조선에 대한 여러 차례의 무력 침공에서 거듭되는 참패를 당한 미제는 1882년에 조선 봉건 정부의 침략적이고 예속적인 불평등 조약인 조미 조약 체결을 강요했습니다. 구후 미제는 1905년 만일 다른 나라가 두 나라 가운데 어느 한 나라에 대해서 멸시하거나 불법 행위를 할 때에는 서로 원조한다는 조미 조약의 기만적인 약속을 저버리고 조들의 필리핀 강점을 인정받는 대신 일제의 조선 강점을 협력하고 조선에 대한 보호 통치를 인정한다는 가쯔라 타프트 협정을 조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미제가 조선 침략에 대한 야망을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계 제패 전략의 한 거리로서 아시아 대륙을 정복하려면 지리적으로 중국 동북과 러시아의 원동 지방에 있다 있고 대륙으로 통하는 관문에 위치해 있고 또 동북 아시아의 그 어느 지역이나 타격할 수 있는 유리한 군사적 요충지인 조선을 자기의 손 안에 넣어야 한다는 미제의 침략 정책, 지배 정책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미제는 제2차 세계대전 말에 이르러 조선 침략에 대한 야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1941년 12월 진주만에 대한 일본의 기습을 계기로 대일전쟁을 선포한 미제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파시오 세력의 패배가 기정사실로 되어감에 따라 세계제패 야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구이란으로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외교전을 맹렬하게 벌였습니다. 미제는 일제 식민지 통치 하에서의 조선인의 노예적 상태를 운운하면서 여러 국제회의들에서 조선의 독립이라는 기만적 구호를 내돌리고 조선에 대한 구무슨 신탁 통치를 주장해 나섰습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는 1943년 봄에 워싱턴에서 미 국무장관과 영국 외상과 회담할 때 조선 사람에게는 완전한 독립을 얻기 전에 약 40년간의 수습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하면서 조선은 강대국들의 신탁 통치하에 넣어야 한다는 주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후 루즈벨트는 테헤란 회담과 얄타 회담에서 식민지에서 해방된 조선은 강대국의 후원 밑에 민주적 제도 속에서 교육되어야 한다는 신탁 통치안을 또다시 주장했습니다. 미제는 제2차 세계대전 종결 이후에 진행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도 조선에서 소미 양군이 군종을 실세하되 그것이 끝난 다음에도 조선 사람은 자치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10년 동안 이전 소련, 미국, 영국, 당시 국민당 중국 이렇게 4개국의 대표들로 구성된 그 무슨 기관을 설치해서 조선의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제의 신탁 통치안은 겉으로는 조선의 독립과 안전을 소, 미, 용, 중 4개국의 세력 균형에 의해서 보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영국, 중국의 절대적인 지지 밑에 소련을 점차 배제하고 조선에 대한 조들의 독점적 지배를 노린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미제는 국제정치 외교 무대에서 좋은 조선에 대한 조들의 지배를 인정받으려고 했지만 그것이 뜻대로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미제가 38도선을 분계선으로 조작하고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한 데 대해서 보겠습니다. 정치 외교적 방법으로는 결코 조선에 대한 지배를 실현할 수 없게 된 미제는 일제를 대신해서 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하는 길을 택하게 됐습니다. 미제는 1945년 소련이 대일전쟁에 참가한 조건에서 일본을 의련학국이 아니라 조들에게 항복시킴으로써 일제의 식민지였던 좋은 조선을 자기의 식민지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제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조국으로의 진격이 개시되고 소련 군대가 대일전쟁에 참전하게 되자 부랴부랴 1945년 8월 6일과 9일에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탄을 떨고 있습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에게 일본 제국주의의 개멸과 조선의 해방이 조선인민혁명군의 조국 진군과 소련 군대의 대일 참전에 우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원자탄에 우한 것인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대일 전승의 열매를 독차지하고 전후 아시아 문제 처리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전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려는 미제의 책동은 결코 실현될 수 없었습니다. 태평양 너머의 해양 세력으로서 세계 제패를 꿈꾸고 있던 미국은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교두보인 조선 반도를 통째로 타고 안고 싶었으나 일본 관동군을 격파하면서 파죽지세로 내려오는 조선인민혁명군과 소련군의 진격 속도를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굳변한 정황에서 전 조선을 점령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을 간파한 미제는 남선만이라도 강점함으로써 국동의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야망 밑에 우리 민족의 우산은 안중에도 없이 제멋대로 38도선을 붕괴선으로 구워놓았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과 소련군의 진격으로 조선에 대한 저들의 지배정책 실현에 위구심을 느낀 미제는 1945년 8월 10일 하룻밤 사이에 조선에 있는 일본군의 항복 접수와 무장해제를 구실로 소미 사이의 지역 분담 개선으로 조선 북위 38도선을 분할선으로 설정하고 8월 15일에는 이에 대해서 소련, 영국, 중국에 통과하고 구두 합의를 받습니다. 결국 38도선은 조선에서의 일본군의 항복 접수와 무장해제를 위한 소미 사이의 당분간의 책임 분담 지역 개선으로 설정됐던 림시적인 개선이었습니다. 조선의 38도선 분할 점령안은 비록 의료나꾼들 사이의 흥정물로 생겨난 것이지만 사실상 세계 제패를 위한 대아시아 전략 실현의 발판으로 조선의 절반 땅만이라도 강점하려는 미국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제안된 조작품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 대통령 트루먼 자신도 38도선을 조선의 분할선으로 하는 것은 한 번도 국제적 토의에 오르지 않았다. 그것은 미국 측에서 일본의 전쟁 기구가 돌연히 붕괴되었을 때 해결책으로 제안된 것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돼서 미제가 남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하게 됐습니다. 결국 조국 분열의 비극사가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럼 이번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